평양인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점에서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야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8일 외교단 단장인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산 팔레스티나 국가 특명전권 대사가 리용호 외무상에게 전달했습니다.